스텝 반 46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코리아연대 이 대표님 대신에 지 전 대표님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전반적인 정세 개괄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2014년 상반기는 한마디로 항쟁 정세다. 그리고 그 안에 전쟁 정세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 1월부터 2월까지 국민파업 준비와 실제 2호 국민파업에 10만 명이 참여하면서 커다란 성공을 이뤘죠. 그리고 3, 4월 미국과 남측의 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고 그에 맞대응하는 북의 로켓 발사 시험부터 해서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성명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에서 6월까지 제2차 국민파업이 예정돼 있고요. 예, 그리고 현재까지는 6.4 지방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아, 물론 박근혜 하야라든지 전쟁이라든지 항쟁 정세가 항쟁으로 폭발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 6.4 지방선거에 중대한 변수가 생기게 되죠. 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건에서 항쟁 정세 속에 전쟁 정세 있고 심판 선거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 최근에는 북이 하루에만 25발의 로켓을 발사했죠. 예. 아, 그리고 4월 9일에 이제 최고인민회의 회의가 열립니다. 예. 그리고 곧 4월 15일 태양절이 있고요. 아, 25일 건군절로 이어집니다. 이 기간 중에 과연 북이 은하9호를 발사하거나 제4차 핵시험을 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예. 예. 남코리아에서는 통합신당 창당 과정이 착착 진행 중인데요. 아, 최근에 안철수 측의 정강정책에서 4.19 5.18 항쟁과 6.15 14선언을 삭제한다든지 하는 방침을 비쳤다가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결국 안철수 의원이 직접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죠. 예. 그 외에도 이제 의료계의 파업과 관련해서 약간의 변수가 있고요.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합병됐죠. 예. 이러한 그 정세 변화는 항쟁 정세 속에 전쟁 정세, 심판 선거가 있는 그러한 큰 흐름 속에서 결정적인 뭔가는 터지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큰 흐름이 코리아 반도의 전쟁 정세의 긴장도가 고조되면서 남코리아의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화교 남매 간첩 사건 조작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남재준 원장의 해임과 정보원의 해체, 박근혜 정권 퇴진의 국민적 분노의 목소리도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리아 반도의 상황은 여전히 전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전쟁 정세에 놓여 있습니다. 북이 최근 로켓 25발을 발사하고 미남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연습에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최고인민회의 선거가 있었고 곧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예, 간단히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로켓으로 통일시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4발, 2월 27일 4발, 3월 3일 2발, 3월 4일 5발, 3월 16일에는 25발, 총 40발을 발사했습니다. 북이 4월 9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했는데요. 3월 12일 이 같은 공시가 발표됐고 3월 20일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월 1일에 최고인민회의가 열렸는데요.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수산 태양공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자위적 핵 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때 대하여 우주개발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국가우주국을 내옴에 대하여 등이 채택됐습니다. 또 조직 문제에서 박봉주 대의원을 내각총리로 선거하고 최영림 전 총리를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으로 선거하는 일부 내각 성원들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북이 발사한 로켓의 구체적인 그 성능과 재원은 다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2월 27일에 발사한 네 발은 최소한 이스칸데르급이라고 우리가 예전 회에서 말씀드린 적 있고요. 그리고 다른 로켓들도 뭔가 미 핵항모 타격단 등을 겨냥하는 데서 정확도라든지 속도라든지 스텔스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1990년대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다섯 차례 북미 반미 전면 대결전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다섯 번째 대결전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죠. 이 과정에서 북이 발사한 숱한 로켓들이 있었는데 그 성능이 매번 달라서 이 북의 비반복적인 그 발사가 언제나 언론의 초점이 되고 미국을 비롯한 군사 강국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됐지요. 예.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북에서는 미국을 상대로는 전략적인 무기에 기초한 첨단전, 남을 상대로는 전술적인 무기에 기초한 재래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맞대응하는 군사적 공세를 오직 로켓, 즉 전략무기들의 시험발사로 한정한 부분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예. 이것은 3월 정신에 발표된 전략군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죠. 그리고 1월에 발표된 국방위 중대제안이나 2월에 있었던 북남 또는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북남관계, 남북관계를 개선할 때에 대한 입장을 세우고 특히 비방 중상을 중단하자고 합의한 이후 그 전략군 대변인 담화에서 남에 대해서 처음으로 추종세력이라고 이렇게 추상화시켜서만 표현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죠. 그래서인지 코리아 반도의 3월 정세가 작년에 비해서 더욱 고조되는 긴장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완화돼서 전개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북이 남측과의 비방 중상을 중단하고 미국을 상대로 하는 전략적인 군사적 공세만을 취하는 것과 밀접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미국과 남코리아의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연습은 3월 초까지 키리졸브 훈련이 있고 그 뒤로 독수리 훈련이 이어지면서 곧 쌍용 훈련이 시작이 되죠. 뭐 기간이나 명칭이 달라져도 키리졸브 독수리 미남 나아가 일본까지 가세하는 합동 군사 연습의 일환들이고요. 그리고 이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 연습의 본질은 세 가지, 즉 북침, 선제 핵 타격, 대규모 상륙 작전. 여기서 상륙 작전의 점령 목표는 평양입니다. 예. 이 세 가지를 기본 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3월 하순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고 그 상륙함을 지휘하는 브릿지 토나 또 순항미사일 등을 장착한 컬럼버스 핵잠수함이 남코리아 수역에 들어와서 이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지휘하거나 참여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그 공격적 성격이 단적으로 드러나지요. 이 초점은 북이 이러한 그 로켓 발사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은하구호 발사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 이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최고인민회의가 4월 9일에 열린다고 할 때 그 직후에 이제 4월 15일 태양절이 있고 4월 25일 건군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과연 결정적인 또는 전략적인 공세가 없이 그냥 지금까지 벌이고 있는 전략무기를 발사하더라도 좀 전술적으로 좀 전개하고 있는데요. 전략무기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결정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계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미루어 짐작하는데 4월 9일 최고인민회의를 보다 뜻깊게 축제적으로 좀 진행하는 데서는 뭔가 특별한 어떤 조치라든지 공세, 일종의 이벤트를 벌일 가능성이 높죠. 이거는 최근에 하루에만 25발의 로켓을 발사했던 그 즈음이 북에서 정확한 날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당중앙위 군사 확대 회의가 열린 시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이라는 당이 우위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 가장 중요한 회의를 열었던 그 시기 즈음에 바로 하루에만 무려 25발의 로켓을 발사했다는 것. 이것은 양적이죠. 그런데 이후 은하구호 발사라는 질적인 그런 공세를 취하는 그 즈음이 과연 언제가 되겠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4월 9일 최고인민회의나 4월 15일 태양절, 4월 25일 건군절을 과연 그냥 보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 극동과 중동에서 완전한 국면 전환, 거의 판가리 수준의 정세 변화를 북이 반드시 이뤄내고자 하기 때문에 가령 올해 신년사에서는 비약이라든지 위대한 변혁의 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일대 비약, 전환적 계기, 그래서 누구에게나 위대한 변혁의 해라는 말이 수긍이 갈 정도의 변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예. 그것은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또 유럽이라는 제국주의, 이스라엘이라는 시오니즘, 이 핵심인 유대자본을 겨냥한 결정적인 공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하구호 발사라든지 제4차 핵시험이 그 경우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지금부터는 과연 언제 어떻게 이러한 결정적인 군사적 공세가 진행되는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남코리아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지요. 예. 당장 그 언론의 초점이 북의 군사적 공세에 맞춰질 것이고,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뭐 국제적인 제재가 어떠니 이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이렇게 군사적 긴장이 최고로 고조될 경우에 남코리아에서 항쟁 정세 속에 실제 항쟁을 준비해 나가는 뭐 국민파업이라든지, 국민파업의 부분이겠습니다만은 각종 파업들 있죠. 의료계라든지, 특히 철도의 재파업, 그리고 금속의 임단투를 비롯한 파업투쟁들, 그리고 최근에 남재준 정보원장 해임을 요구하면서 허겨남의 간첩조작 규탄투쟁이라든지 그러면서 촛불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 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긍정적으로 가령 우리가 역사의 트라우마라고 표현했는데, 미군과 남코리아 군대가 남코리아의 민주항쟁의 분위기에 반동적인 쿠데타 또는 군대를 출동시키는 이런 측면을 막는 효과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죠. 남측 투쟁하는 민중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코리아 정부가 수구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면서 진보기 역사를 탄압할 수 있는 빌미가 되는 측면,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죠. 그래서 북에서도 매우 신중하고 세련되게 군사적 공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예. 참고로 최고인민회의가 열린다면 작년에 비추어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죠. 법률로 제정이 되고. 그런데 장성택 종파 사건 이후 열린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통해서 대연들이 선출이 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인 만큼 보다 구조적이고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헌법을 개정한다든지 국방위원회 임원들을 선거한다든지, 다시 말씀드리면 권력기관의 조정과 그 핵심적인 인물들에 대한 인사가 크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매우 주목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김정은 체제가 완성되는 측면이 있다. 장성택 종파 사건이 주동은 치고 피동은 건지는 원칙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서서히 진행되고 있죠. 연착륙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그 사건의 종결을 선언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것은 물론 북이 미국이나 남을 상대로 각각 반미대전, 통일대전을 벌리는 현재 제5차 북미 반미 전면 대결전에 결정적인 공세를 취하기 전에 내부를 정리하는, 단속하는, 다시 말하면 자체 역량을 고도로 조직하는 데서 필수적인 과정으로 보입니다.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북은 매우 주도면밀하게 대외적으로는 전쟁 명분을 축적하고 대내적으로는 체제를 정비하는 가장 그 전형적인 과정을 밟으면서 정말 뭔가를 준비하는 결정적인 공세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읽힙니다. 외교라인의 소식을 몇 가지 전하면요. 17일 중국 육자회담 수석대표 무대위 우다웨이가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좀 특이한 것은 중국 외교부에서 이번 방북에 대해서는 처음에 공개를 하지 않았고 나중에 기자들이 요청하자 이를 확인했습니다. 17일 조선중앙통신의 우다웨이 평양 도착 소식이 먼저 떴고요. 그리고 19일 중국 외교부가 우다웨이 방북과 관련해서 주요 의제는 코리아반도 형세와 육자회담 재개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음 주에 열리는 헤이그 해관부 정상회의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오바마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 남코리아, 일본도 헤이그 해관부 정상회의에서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이번 회담은 미국이 제안한 것인데요. 19일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헤이그 해관부 정상회의 기간 미남일 정상회담 개최가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남코리아에 전달해왔다며 해관부 정상회의니만큼 남일 양국이 과거사 갈등을 떠나 북핵 문제에 대해 미남일 공동의 견해를 밝히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북일 관계인데요. 북코리아와 일본이 20일 중국 심양에서 열린 적십자 실무회담과 외무성 과장 간 비공식 협의에서 정부 간 교섭 재개를 합의했습니다. 이오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서기장은 회담이 끝난 뒤 쌍방이 진지하고 솔직한 분위기 속에서 심도 있는 대화를 진행했다며 이번 회담은 매우 건설적이고 유익한 회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인 유골 문제와 관련해 쌍방이 계속 연락하며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노 게이치 일본 외무성 동북아시아 과장은 기자회견에서 쌍방이 정부 간 공식 회담 재개에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보수 신문인 상케이는 올 들어 북과 일본이 베트남 하노이와 홍콩에서 비밀 회동을 가지고 납치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좀 가볍게 좀 짚기만 좀 하면 그 중국의 우다웨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제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죠. 예. 일단 그 정도 보면 되겠어요. 이제 중국의 이제 속내는 어쨌든 대화로 풀자는 거거든요. 예. 그건 등소평의 유혼이기도 해요. 그 내용은 중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주변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경제 건설을 다그쳐 나가면 중국이 이제 대국이란 표현은 안 쓰지만 큰 힘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민들도 편안하고 뭐 국제적인 영향력도 높일 수 있으니까 하는 그런 방침이 있어요. 그래서 북미 간의 그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 미국을 상대로도 하지만 북을 상대로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로 최대한 유도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북이 좀 힘들 때는 미국 편을 드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국면이 좀 역전됐을 때는 다시 강한 그 북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좀 기회주의적인 모습으로도 드러나죠. 예. 그래서 뭐 그럴 때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참 밉죠. 그래서 북은 러시아는 친한 나라고 중국은 이웃한 나라다 이런 관점으로 대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어요. 예. 그러나 북이 최근에는 특히 2차, 3차를 지나면서는 완전히 그 권한행군, 강행군 시절을 벗어나서 북미 관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중국이 점차적으로 더 북에 가까워지고 있죠. 예. 가령 북의 장성택 사건 같은 경우를 미국이 급변사태의 한 계기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중국도 역시 동병상련의 입장이에요. 보실레이 사건이라든지 또 그보다 더 큰 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달라이 라마를 통해 가지고 티베트의 분리자치 그 분위기를 오바마가 직접 나서서 촉진한다 이렇게 될 경우 중국의 입장이야 당연히 더욱 이 북과 손을 잡고 미국과 맞서는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작년 하반기 방공 식별 구역과 관련된 논란도 그런 차원을 이해하면 되겠어요. 북일 간에는 이제 북남 관계,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북미 관계가 풀리기 전에 이 두 측면의 그 관계 개선을 먼저 유도해서 북미 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측면도 있고 북미 관계에서 사실은 결정적으로 북이 얻을 게 있지만 북일 북남 또는 남북 관계에서도 얻을 것이 있거든요. 그런 얻을 것들을 먼저 보내줌으로써 북을 달래는 이런 측면도 있어요. 예. 북일 관계가 작년에 이지마 방북 이후 한동안 좀 뜸하다가 최근에 이제 빈번한 그 소식들이 있는데 예. 여기서 이제 납치라고 얘기하면 이제 일본 측 표현이고 우리 남코리아는 어쨌든 일본과 같은 자본주의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또 밀착 관계가 있으니까 그 표현을 쓰는 것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 몇십 명의 일본인 문제 그것이 납치든 유도든 어쨌든 간에 그것이 크겠어요. 아니면은 몇십만 명을 전쟁 성노예로 끌려가고 몇백만 명을 징병 징용으로 끌고 간 것이 더 크겠어요. 그런 역사의 커다란 대죄는 조금도 사과하고 배상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있는 수십 명의 이른바 인권 문제는 집요하게 10년, 20년 끌고 가니 북이 얼마나 학을 뜨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2011년 3월 달에 후쿠시마 사건 같은 경우 정말 특수위원 비행체, 특수위원 잠수함의 합동작전으로 인한 북의 원한의 사무친 또 일본, 나아가 미국, 유대자본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는 그런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죠. 해관보 정상회의는 좀 더 좀 만화 같은 분위기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제국들이 북을 최대한 고립시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인류에게 세계적으로 핵 위험을 고조시키고 핵참화, 핵재난에 대한, 핵재앙에 대한 불안감을 준 나라가 과연 어디인가. 예, 물론 소련에서 체르노빌 사건이 있었지만 미국에도 그 정도는 아니었어도 원자력 참사가 있었고요. 최근에 방금 말씀드린 후쿠시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에서 최초로 제한핵전, 즉 히로시마 나카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하면서 인류에게 핵참화, 핵재앙의 시작을 알린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그리고 그 미국이 코리아전 때 북에 또는 중국에 원자탄을 사용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2003년도 부시가 연두 교서에서 악의 축이라고 나라들을 열거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선제 핵 타격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2014년 킬리브 독수리 합동군사에 세 가지 내용, 북침, 선제 핵 타격, 대규모 상륙작전 이 내용 중에 역시 북이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핵 타격입니다. 예. 왜냐하면 북코리아, 남코리아의 거리는 매우 가깝습니다. 가령 황해남도에 바짝 붙어있는 서해 5도, 가령 백령도 용틀인 바에 같이 은신하기 좋은 데에서 잠수함이 평양을 겨냥해서 순항미사일들, 토마호크 미사일들을 발사하게 된다면 북은 매우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 탄두에 핵이 달렸을 경우 설사 중간에 요격한다고 하더라도 북의 영토 위에서 금수강산 강토 위에서 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동해상에서 은밀히 미 핵잠수함이 들어와서 발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구자만 사건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북이 최근에 로켓 발사들은 핵항모 타격단의 핵잠수함이라든지 구축함이라든지 이지스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겨냥한 측면이 큽니다만은 어찌 그 하늘과 바다 위만 있겠어요. 바다 밑도 있죠. 예, 바다 밑과 관련해서는 이제 구잠함의 역할이 크지만, 북의 잠수함들이나 철갑상어라고 불리워지는 미사일들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북에서 철갑상어라고 표현할 때는, 특수이온 잠수함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수중의 고속미사일, 스스로 판단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알아서 가서 요격하는 스텔스 기능까지 있는 이러한 미사일들은 그냥 그 자체가 하나의 작은 무인 잠수함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그런 무기들이 상시적으로 동해와 서해상에 수백 수천 개가 떠 있어서 상대의 공격을 감시하는 한편 유사시에 전면적인 공격으로 삽시간에 상대 측의 핵잠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물론 이제 100%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수중 스텔스 고속 미사일에 대한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2010년 3월 달에 백령도 성근을에 웅크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을 격침시킨 것도 바로 이 미사일이 아닌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핵한보 정상회의에 남코리아 박근혜 대통령, 댓글 대통령이 또 참여하고 그 기회에 네덜란드하고 독일을 순방한다라고 하는데, 어제 만난 그 프랑스의 중요한 그 사회활동가 코리아 정세에 대해서 늘상 관심을 갖고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또 유럽을 순방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에 실수를 금치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주 순방하는 대통령도 드물 겁니다. 아마 이것이 대통령이 되는 댓글 대통령까지도 감수하면서 또 하야하지 못하는 그 집착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말씀도 제 예전에 드렸는데요.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할 말이 뭐가 있겠는가. 남이 핵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핵을 개발하지 않았다. 그런데 북은 개발했다. 북이 개발했으니 우리도 개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도미노를 끊기 위해서는 북의 비핵화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한다면 공정한 논리가 아니죠. 어느 누구를 설득할 수 있겠어요. 북의 핵무장의 근본 원인이 미국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고, 미국은 실제로 북의 입장에서는 북침전쟁을 벌인 나라고 코리아전 때 핵전쟁까지 불사하겠다라고 한 나라가 아닙니까? 80년대만 해도 전술 핵무기가 1000개가 넘었고 지금도 핵무기를 장착하고 또 언제든지 장착할 수 있는 그런 핵항모 타격단이라든지 핵잠수함이라든지 또 작년만 해도 B-52뿐만이 아니라 스텔스 B-2A가 출격해서 포리아반도를 극도로 긴장시키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B-52는 광암도에서 날아와서 직도에 폭격훈련을 하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코리아의 비핵화라고 하면 안 되고 코리아반도의 비핵화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은 세계의 비핵화하고 연결져서 그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죠. 예. 아니 한쪽에서 핵공격을 하겠다고 2003년에 부시 같은 경우 국회에서까지 선제핵 타격을 얘기했는데, 그런 공격을 항시적으로 당하는 북만 핵무장을 해제하라, 비핵화하라 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미국이 북에 핵을 쓰면 북이 설사 핵을 쓰지 않아도 남이 북의 그 보복 공격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북에 핵을 쓰면 그 남은 안전하겠어요? 평양이 핵 공격을 받으면 서울은 무사하겠냐 이거죠. 후쿠시마 사건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히로시마 낙하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핵무기 능력은. 그러니까 코리아 반도에서 핵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이유, 또 2003년의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2010년대의 리비아 전쟁, 또 최근의 시리아 전쟁, 여전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아프간 전쟁, 이런 전쟁들이 숱하게 벌어지는 와중에도 코리아 반도에선 적어도 보이는 전쟁이 터지지 않은 이유 무엇인가. 이게 전략무기나 전술무기에서 균형, 즉 북이 미남일을 한 측으로 하고 북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러시아를 한 측으로 하는 이런 삼각적인 양측의 군사적 균형도 있지만 북 자체가 미국으로부터 시작되는 군사적 공격을 막아낼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극동의 미국 병참기지를 할 수 있는 일본이나 사령부들이 있는 괌도 하와이는 말할 것도 없고 미 본토까지 핵공격, 미사일 공격, 치명적인 반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무력 간의 균형이 형성된 거거든요. 이런 측면이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북이 힘이 있어서 핵이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북은 핵자위력, 핵미사일 자위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남이 미국이 시킨다고 해서 그냥 여기저기 그 대변인 역할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모습은 알만한 사람들, 알만한 나라들한테는 아주 빈축을 사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꼭두각시의 모습입니다. 예. 그런 것을 좋아라 하고 그냥 수시로 나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집안 얘기하고 그런 모습을 과연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는가 어제도 제가 느꼈습니다만 물론 어제 만난 외국인은 활동가이기 때문에 정세를 바라보는 눈이 일반인과는 다르죠. 그러나 진리 진실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듯이 언젠가는 널리 알려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죠. 예. 역사적인 관점에서 스스로 행동을 돌아봐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남코리아에서는 남재준 원장이 해외 맞방을 받고 있고 안철수 의원이 4.19, 5.18 항쟁과 6.15, 14선언을 삭제하려 한 데에 대해 사과 발언을 했습니다. 의료계의 파업에서도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18일 안철수 의원 측은 정강정책분과위원회 회의에서 6.15와 14선언의 내용을 제외할 것을 제안하며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이념 논쟁을 피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민생을 강조하기 위해 삭제한다는 말은 무슨 궤변이냐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긍정적인 역사로 평가하자면서 남북화해와 교류협력,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이정표가 된 역사적인 6.15 14선언을 계승하자는 것을 낡은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새정치인가라고 비난했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논쟁을 피하려고 좋은 역사 업적을 포기하면 안 된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정강정책에는 6.15 14선언을 계승 발전시키는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동용 고문도 역사인식의 부재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안철수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정강정책분과회의를 전후해 뜻하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며 저는 대선 전부터 6.15 14선언 정신은 우리가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할 소중한 가치로 누차 천명해왔으며 새정치연합의 정신 역시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20일에는 광주시당 창당대회에서 뜻하지 않는 논란으로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며 동지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린다며 직접 공개 사과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하며 지난 10일 하루 휴진하였고 24일, 29일까지 전면 총파업을 예고했었는데요. 지난 17일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2차 의정 협의를 하면서 2차 파업을 유보하였습니다. 그러자 17일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2차 의정 합의는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 방편일 뿐이고 6.4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선거용 우마책일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2차 의정협의를 밀실합의라고 규탄했습니다. 철도파업 이후 지난달 27일 파업 참여자 130명을 해고하고 284명을 정직하는 등 무더기 징계 처분을 내렸고 287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가압류를 철도노조에 청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9일 하루 동안 전국 철도 역사 600곳, 주요 도심 400곳에는 코레일의 보복성 징계와 철도 민영화 사형화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든 철도노조 조합원과 시민 각계 인사들이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철도노조는 이번 1인 시위에 이어서 철도 민영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기 위해 지부별 천막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고요. 특히 일선 조합원들에게 직접적 위험이 되고 있는 계획 전보에 대해서는 사적의 전보 면담을 거부하고 오늘 28일 전국의 철도기관사들이 모여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남코리아와 관련해서는 지금 소식에선 빠졌는데 남재준 원장의 해임 압박이 계속되고 있죠? 예. 정보원 해체 그리고 그와 연관돼서 박근혜 정권 퇴진, 박근혜 하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촛불 시위에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여러 집회와 시위에서 역시 초점은 남재준 원장의 해임입니다. 예. 정가의 이슈로는 안철수 의원의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사과, 그 전에 안철수 측이 통합신당의 정강 정책에서 4.19, 뭐 부마, 5.18, 60 항쟁에 대해서 뭐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삭제하자. 6.15 14선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나왔어요. 나중에 뭐 안철수 의원은 내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나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구차하고요. 네. 안이뜬 굴뚝에 연기라나 딱 그 말이 맞는 상황이죠. 예. 안철수 의원이 아니면 누가 감히 정강 정책에서 이러한 파격적인 수구 세력이나 뉴라이트나 극우들 일베들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5.18 묘역을 갑자기 뜬금없이 방문해서 참배한다든지 광주 지당 당원들 앞에서 공개 사과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만 수습이 되는 거죠. 예.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그 안철수 의원 측에 대한 호남의 지지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이후 호남의 민심을 완전히 받아 안는 정치는 없었어요. 전북의 정동영이나 지금 전남도지사 출마하려다가 접었던 박지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긴 하지만 약하죠. 안철수가 겉모습도 좀 김대중 대통령과 좀 비슷하고 그 아내가 또 호남 출신이고 또 여러 가지 그 성공 신화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카리스마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호남 민심이 좀 기울었어요. 물론 이 전제는 김한길 민주당 체제가 너무 못한 탓이기도 하지요. 문재인도 부족했어요. 그 반작용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엔 주예요, 그게.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과연 광주를 비롯한 호남의 민주화운동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 예. 그리고 광주 호남 민중들을 위해서 무슨 정책을 폈는가. 아내가 호남 사람이라는 것. 김대중 대통령이 좀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 가지고는 어림없는 거죠. 이건 비본질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방금 이런 거예요. 예. 예, 광주 항쟁을 뺀다든지 김대중 대통령의 최대치적인 6.15 공동선언을 삭제 이것이 본질이죠. 이런 본질적 내용을 그러한 사상관점을 갖고 있으면 오래가지 못하죠. 벌써 이번에 5.18 묘역에서 만난 시민단체들이 안철수가 악수하자고 청하자 바로 거절했어요. 정신 차려라 이런 표현까지 썼더군요. 역사 인식의 부재다. 박지원 대표, 김기식 의원, 특히 정동원이 아주 짧게 얘기했습니다만 김기식 의원이 얘기했듯이 아베에 대한 우리의 비판이 뭐예요? 역사 의식의 부재죠. 예. 예. 아베급으로 비판했어요. 김기식 의원. 예. 안철수 의원이 김기식 의원한테 완전히 밟힌 거죠. 예. 예. 이제 갓 국회에 들어간 초선 의원한테 물론 오랫동안 시민사회운동에 몸을 담갔습니다만은 제대로 밟혔어요. 이렇게 밟히기 시작하면 안철수 의원 결국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권투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벌일 때 뭐 어퍼컷이라든지 훅이라든지 한 방 크게 맞으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열을 세기 전에. 그런데 1회전부터 10회 전까지 잽을 계속 맞은 사람이 어느 순간에 훅이나 어퍼컷을 하나 맞게 되면은 그냥 꼬꾸라지고 다시는 못 일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안철수 의원의 그간의 행보를 보면, 말과 행동을 보면 앞으로 참 많이 밟히겠구나. 아, 이번에는 좀 컸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어요. 속된 말이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수구 세력과 개혁 세력 사이에 포진하면서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다. 이거 착각이죠. 예. 생각해 보세요. 4.19, 부마, 광주, 6월 항쟁을 6.15 14선언을 말하지 않으면 수구 보수에게 알아줄 것 같아요. 와, 안철수 대단하다 하면서 영남 사람들이 몰표를 보낼 것 같아요. 어림없어요. 예. 오히려 이러한 역사적 안목과 정책적 비전만이 수구 보수 세력과 구별되는, 나아가 진보 세력으로부터의 지지까지 이끌어내는 개혁 세력의 대중 정치인이 가져야 될 덕목이죠. 예. 아, 다시 말씀드리면 개혁 세력이 집권한 사례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외에 또 있습니까? 근데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온 역사, 그 집권 기간 중에 최대 치적을 부정하면, 적어도 그걸 무시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과연 뭘 가지고 개혁 세력의 리더로서, 대중 정치인으로서 등장하고 행세하겠어요? 이거는 아무리 본인이 민주화운동에 전력이 없고 일부 수구 세력까지 포괄하는 범보수적인 세력의 지지까지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방향착오죠. 보통 이런 걸 우클릭이라고 하죠. 정책의 우경화 현상인데 이것은 선거 막판에 하는 거예요. 대선 정도 되는 선거 막판에 수구 세력 흔들면서 일부 합리적인 보수 세력을 끌어안는 데서 필요한 것이지, 평소에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평소에는 좌클릭, 진보적인 정책들을 더 많이 발표해야 돼요. 노동자와 기층 민중들이 압도적 다수고요. 현 사회 모순을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가령 철도 의료 민영화 사용화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해고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운명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의 운명하고 다를 수 있겠어요? 그 해고의 고통 속에서 애엄마가 투신자살하고 결국 해고 노동자 남편이자 아버지도 자살하는 이런 비극 중의 비극, 인간 생지옥의 모습이 해고라는 이름 하에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철도에서 지금 그 해고 대상이 수천 명 아니에요. 제대로 하면,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할지는 몰라도 일단 벼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철도 재파업은 필연이라고 하는 거고요. 의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계의 민영화 사용화의 후과는 환자들이 겪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통적인 측면에서의 불편함과는 질이 다르죠. 예. 진주의료원이 폐쇄된 이후 수십 명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한 사람의 인권, 한 사람의 생명은 지구보다 무겁다고 하는데 수십 명이 적은 숫자인가요? 앞으로는 또 얼마나 많은 숫자의 우리 서민들이 고통받고 목숨을 잃고 심지어 자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 대통령, 댓글 대통령은 규제 완화, 뭐 이것을 뭐 암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 규제 완화로 혜택을 받는 자본, 특히 독점 자본, 매판 자본들이야말로 바로 사회의 암이다. 1%, 99%, 아니 그것을 능가하는 슈퍼갑들이 사회의 대부분의 재부를 틀어지고 호의호식하는 와중에 수많은 노동자, 기층민중, 민중들은 고통에 울부짖고 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의 표현을 옮기면 통곡하고 있는 거죠. 언제 닥터 스테반의 팟캐스트에 중간에 삽입하는 연설 녹음에도 잘 나왔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통곡하고 있는 거죠. 쌍용이 그렇지만 용산이 그렇고 강정이 그렇고 밀양이 그렇고 진주가 그런 거죠. 그런 노동자 기층 민중들의 그 통곡 소리를 듣고 그 함성의 대열에 함께하지 않는 이상 진정으로 호남 민중의 지지는 받을 수 없죠. 일시적으로 받아도 그건 비본질적이고 말 그대로 언젠가 꺼지는 거품에 불과한 거죠. 사상 누각입니다. 파도 한 번에 휩쓸려 나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엄한 소리나 하고 있으면 때 아닌 우클릭, 그것도 아주 심각한 우클릭을 하고 있으면 오랫동안 이 가치를 위해서 학생운동 시절에는 뭐 최루탄, 뭐 고문, 감옥, 그러면서 옆에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10년, 20년 민주당이든 또 범진보 세력에서 현장을 지키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지받을 수 있겠어요? 당장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죠. 예. 예. 아마 과감하게 통합신당 창당하자. 민주당과 합류하는 결정을 하면서 얻은 점수의 절반을 까먹었을 거예요. 이거 뭐 창당도 하기 전에 절반을 까먹으면 앞으로 얼마나 많이 까먹겠어요. 조심하길 바랍니다. 이런 말은 백해무익한 말이고 적정분열 현상이고 어부지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수습했는데 그 수습이 마지못해 사는 억지 춘향격의 수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 이거 안 되는구나 라고 그 총명한 머리로 분명하게 깨달아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그런 뼈아픈 교훈의 계기가 된다면 그건 분명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항쟁정세 맞거든요. 그 안에 전쟁정세 진행 중이고 6.4선거도 박근혜 정권 심판하는 선거 맞지 않습니까? 예. 그 자체도 과연 제대로 치러질지 의문인 정도의 그런 노동자 기층민중에 끌어번지고 있는 분노가 있잖아요. 거기에 박근혜 정권은 또 얼마나 잘합니까? 윤창중, 윤진숙, 최연애, 강신명을 능가하는 괴물 정보원장 남재준. 이 사람은 작년에 대화록 NLL 논쟁을 일으킬 때 모습을 국회에 나와서 발언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대중 정치인이에요.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정보원장은 전면에 나서면 안 되거든요. 예. 정치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수구 세력들도 벼르고 있었어요. 아 이거 언제 한번 제대로 걸려봐라. 이번에 박근혜가 버렸잖아요. 유감 표명하면 사실상 버린 거거든요. 예. 바로 그 사자가 이제 뭐 중요한 것만 먹고 이제 가면 하에나가 덤벼들듯이 지금 보수론 보수 정객들이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있잖아요. 이제 해임이 임박했다는 뚜렷한 징후죠. 우리 입장에서 남재준 원장 이런 사람이 계속 그 주기를 차지하고 한다면 물론 이제 해임해야죠. 그렇지만 어떤 그 역관계 속에서의 상황 변수의 측면에서 본다면 말이 좀 까다로운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거칠게 얘기하면 좀 전략 전술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남재준 원장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화교 남매 간첩 조작 사건 같은 실책을 끊임없이 줄기차게 때때로 범하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한 방에 날려버렸잖아요. 야권 연대 그렇게 깨려고 통합진보당 아로 내라는 뭐 사건뿐만이 아니라 강제예산 위원장당 심판 청구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무리하게 했는데 삽시간에 진보기획서를 단결시키고 김한길 안철수 통합신당 창당 합의가 빛나게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른바 아로 내라는 뭐 사건이 프락치 증언으로 유지되는 황당한 조작 사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도 또 등장하잖아요. 변호인이라는 천만이 본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20여 년 전 1981년의 상황이나 2013년 상황이나 본질적 차이가 없구나라는 것을 백일화에 확인시켜줬거든요. 이 많은 일들을 또 하나 있죠. 촛불 동력이 상대적으로 좀 약화되고 특히 전쟁 정세이기 때문에 반전운동 이런 방향으로 좀 갈 수 있는데 남코리아의 근본적인 문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는 그 현상은 조금 더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면서 새롭게 촛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상반기 전체적인 항쟁정세 속에서 3, 4월 부분적인 전쟁정세가 전개되면서 상대적으로 소강국면일 수밖에 없는 남코리아의 정세에 활활 투쟁, 항쟁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는 정보원 해체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정당한 목소리가 시청학 광장과 온 나라에 차 넘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할을 1인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굉장히 재능이 뛰어나고 보석 같은 이런 귀중한 사람이 저는 쉽게 그 박근혜 정권이나 어떤 범 정치권이라든지 언론 일면 탑 기사에서 사라지는 것이 꼭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만은 생각은 안 해요. 그래요. 제가 좀 비틀면서 얘기했지만 남재준 원장 바로 사임해야죠.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 좀 명예스러울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좀 스스로 사임했으면 하는 속내가 뚜렷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외유하는 과정에 사임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마치 박근혜하고는 무관하게 사임한 것 같으니까 해임당하는 것보다는 사임이 낫죠. 그리고 이제 김기춘이 아 나도 있다라는 존재감을 좀 과시했죠. 네, 그렇죠. 김황식 전 뭐 총리가 이제 박근혜 그 라인, 박근혜 속내를 반영하면서 이제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뛰어들고 이제 뭐 그런 대중적 인지도라든지 뭐 별 카리스마가 없잖아요. 그걸 이제 좀 보충하려고 박근혜의 사실상 그 지시로 출마하는 거다라는 이제 힌트를 당원들한테 주려고 뭐 대놓고 얘기했죠. 김기춘과 전화 통화했다. 뭐 나중에는 이제 좀 그 준비된 멘트예요. 뭐 사실 그냥 아마 안부 전화 수준이다. 이런 그 이 상투적인 진부한 모습이죠. 경선 전에 수구 정당 경선 전에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정몽준이 치고 나왔죠. 이제 그것이 확산되면 좀 위태롭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온 거죠. 친박계와 비박계의 이런 식의 분열은 언제나 있어 왔고 그것이 선거 전에 증폭된다는 것 또한 역시 드문 일이 아닙니다. 흔히 있는 일이죠. 의료계의 파업에 대해서 한두 마디만 하면 중간세력의 동요 또한 역시 흔히 있는 일이에요. 예. 그 중간세력이 앞장서고 진보적인 기층 세력들이 뒤이어서 나갈 때 보다 균형이 잘 잡히면서 흔들리지 않게 뒤로 갈수록 힘이 실리는 그러면서도 이른바 종북소동이라든지 이런 색깔 논쟁에도 휘말리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측면이 있는데 그걸 염두에 둬서인지 초반에 밀실 야합을 통해서 진압하려고 무지하게 애쓰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 예.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분노를 낳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민영화, 사형화가 맞거든요. 예. 앞으로 광풍이 불고 수많은 의료계 종사자들이 직장을 잃고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피해의 최종적인 그 당사자는 국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픈 국민. 그중에서도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국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 의사로서 의료인으로서 양심을 갖고 있다면 멀리 히포크라테스의 선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말 그대로 인도주의적인 인간적인 양심, 동정, 좋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박근혜 정권의 망국적인 반민중적인 반인륜적인 그러한 의료계 민영화 사용화 이 책동은 반드시 막아야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지금은 5월, 6월, 특히 6월에 집중돼서 그 6.4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그 즈음에 모든 그 역량을 집중시키려는 그런 계획하에 준비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저는 필연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때 다행히 한 방에 박근혜 하야까지 이뤄내면서 국면 전환을 이뤄낸다면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그 희망을 이뤄내기 위해서 더 큰 투쟁, 보다 수위가 높고 전면적인, 때로는 항쟁을 넘어서 혁명까지도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폭발력 있는, 잠재력 있는, 부글부글 마그마처럼 끓고 있는 것이 민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한편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합병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18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크림공화국 악시오노프 총리가 합병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크림공화국 국민투표 결과가 나온 지 1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합병 조약에 따라 조약 서명 순간부터 연방의 새로운 구성원이 됩니다. 푸틴은 크림반도는 언제나 러시아에 떼어낼 수 없는 일부였다며 크림은 강력하고 안정적인 자주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크림에 이어 다른 지역도 합병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분열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작년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면서 결국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쫓겨나고 미국 뜻대로 돼가는 것 같았는데 결과는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귀속됐습니다. 예, 시간상 간단히 몇 가지만 짚으면은 야누코비치 정권이 붕괴되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모사드 또는 과거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주변에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는 이스라엘 요원들이 공작을 벌린 결과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하자르 공국을 무너뜨린 역사적 사건에 기원하는데 그래서 그 유태교를 국교로 하고 있던 그 하자르인들이 러시아로도 들어가고 우크라이나도 들어가고 또 떠돌아다니고 이랬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의 역사라든지 그 언어라든지 이렇게 능통한 사람들이 유능한 공작들을 펼칠 수 있죠. 이 정도 하고요. 제가 두 가지 짚고 싶은데 크림반도가 원래 소련 또는 러시아의 영토였다가 우크라이나로 넘어가게 된 계기는 1954년 후르쇼프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르쇼프가 이제 그 초혼 재혼했을 때 사람들도 우크라이나인들이고 우크라이나에서 살았던 적도 있고 하여튼 후르쇼프가 소련 러시아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이 뿌리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잡는 사건이다. 역사적인 사건이다. 푸틴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1990년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소련 동구가 붕괴되게 되고 미국의 패권이 강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친서방, 친미 쪽으로 전향하던 나라들이 지금은 그 반대로 친러 쪽으로 전향하고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특히 미국의 하향세가 뚜렷한데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동유럽과 그 중부아시아 그 사이에서 흑해 주변이죠. 벌어지고 있는 최근에 크림반도의 러시아로의 합병 하원 결의로 완료가 됐는데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 시대의 변화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역시 예리한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쟁 정세 속에 전쟁 정세가 흐르고 있습니다. 반전 평화 운동과 민주주의 수용 운동의 기치를 들고 코리아의 안정과 평화, 남코리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힘차게 떨쳐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